고적적인 반미 성존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펴올리자.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 대변인 담화. 지금 북과남 해외의 온 결의는 이 땅의 핵전쟁의 참화를 들씌우려는 침략자 미제와 내외 호전 분자들의 무모한 전쟁 광기에 격노하여 반미 성존의 분연이 일도서고 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와 주권 회복과 한반도 평화 실현, 8.15 범국민 평화행동 추진위원회를 비롯한 남조선의 광범한 각계층 단체들은 8.15의 서울에서 미국에 빼앗긴 자주권의 회복과 북침 핵전쟁 연습 반대, 조선반도의 평화 수호를 강력히 주장하는 민족통일대회와 범국민대회들을 성대히 개최하려 하고 있다. 남조선의 각계층들은 미국을 민족 분열의 장본인, 이 땅의 핵전쟁을 불러오는 침략의 원흉으로 단죄하면서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기하는 반공화국 제재와 사드 배치, 얼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을 비롯한 모든 군사적 적대 행위들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해 나갈 굳은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6.15 공동선언 실천 해외측위원회를 비롯한 해외 동포들도 전쟁 불사를 떠들어대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분별한 전쟁 도발 광기와 유엔의 부당한 대조선 제재 결의를 반대하는 거적적인 투쟁에 떨쳐나서고 있다. 어젯날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끝장낸 8.15가 오늘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반미의 8.15로 승화되고 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는 민족의 자주적 존엄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와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정의의 반미성전에 일떠선 남조선 인민들과 해외 동포들에게 전적인 지지와 굳은 연대성을 보낸다. 이 땅에서 8.15의 연륜이 이런 두 번째로 새겨지는 오늘까지 조국 해방의 함성이 조국 통일의 환희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남조선 강점과 가중되는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 때문이다. 지금 미국이 예방전쟁이요 대북선제타격이요 모여하면서 남조선의 괴뢰 호전광대를 부추기며 전쟁 도발 광태를 부리고 있는 것은 결코 남조선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 땅의 전란을 또다시 몰아와 우리 결의를 멸살시키고 전 조선반도를 완전히 동북아시아 재패전략 실현의 집행점으로 만들려는 아메리카 식민주의자들의 흉심의 발로이다. 미국이 민족의 자주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우리 공화국의 정당하고 자의적인 핵무장력 강화 조치를 악랄하게 걸거들며 전대미문의 반공화국 유엔 제재 결의까지 조작해낸 것도 민족 내부의 불신과 반목, 적대와 대결을 조장하여 민족의 화의와 단합을 방해하고 나라의 자주적 통일을 가로막으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트럼프까지도 전쟁을 해도 조선반도에서 하는 것이고 수천 명이 죽더라도 거기서 죽음이 나는 것이지 미국 본토에서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죄치며 저들의 날강도적인 속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조선반도가 핵전쟁 마당으로 변하고 수천 수만의 조선 사람이 죽어도 무방하다는 것이 바로 미국식 인종들의 사고방식이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절대로 달라질 수 없는 아메리카 양키들의 침략적 본성이다. 미제야말로 우리 민족을 갈라놓고 우리 결의의 자주권과 생존권, 민족의 공동 번영을 극도로 위협하고 민족 최대의 수건인 조국 통일을 한사코 방해하는 불구대천의 철천지 원수이다. 하기에 오늘 우리 결의에게 있어서 미국의 반공화국 고립압살 책동에 대한 입장은 민족의 안전과 공동번영, 통일을 바라는가 바라지 않는가를 가르는 엄중한 시금석으로 되고 있다. 지나온 우리 민족지리의 시대는 결의에게 민족의 진정한 화의와 단합은 단순히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내왕이나 협력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 민족이 반미 자주화의 기치를 높이 치켜들고 분열의 장벽을 허물어버릴 때에만이 실현될 수 있고 통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천리를 뼈에 사무치게 새겨주고 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지켜내고 통일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미제와 끝장을 볼 때까지 반가리 결사전을 벌려 최후 승리를 이룩하려는 우리 결의의 지향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미국이 극단적인 반공화국 제재 소동을 벌이며 이를 북침 핵전쟁으로 이어보려 하지만 세기를 두고 반미 대결전을 준비하며 가질 것은 다 가지고 있는 우리 공화국의 강위력한 자비족 해국 세력 앞에 물거품이 되고야 말 것이라. 미국의 아부 추정하고 민족미간 책동의 산물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동조하게 되면 조선반도의 평화는 말할 것도 없고 북남관계 개선도 기대할 수 없다. 미국과 그에 기생하여 잔명을 부지하려는 천하의 역적무리들인 친미 4대 매국노들은 반공화국 대결과 제재 소동에 매달릴수록 정노한 온결의의 규탄의 관역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온 민족은 거적적인 반미 성전으로 미제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모든 죄악과 미국의 반민족적이고 범죄적인 대조선 제재 압살 책동의 돌격대로 나서서 분별을 잃고 날뛰는 남조선 당국의 망동을 반드시 결산하고야 말 것이다. 반미 대결전의 최후 승리에 조선반도의 평화가 있고 조국통일과 민족의 밝은 미래가 있다.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대단합하여 미제의 북침 핵전쟁 책동을 단호히 짚으시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기 위한 거적적인 반미 성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할 것이다. 주체 106, 2017년 8월 14일 평양.